Rain is falling down. Rain is falling down. Rain is falling down, down, down, baby. Rain is falling down. 잘 지내? 비 오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. 널 만나는 동안 참 열심히 살았는데, 코미디, 액션, 멜로 다 연기해봤는데 너랑 헤어지고 괜찮은 척 연기가 안 돼. 널 생각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그리움이 아직 좀 두려워. 나 집착인가 봐. 널 씌워내려 할수록 더욱더 차오르는데 넌 지금 어디에 있니? Rain is falling down. Rain is falling down. Rain is falling down, down, down, baby. Rain is falling down. 여보세요? 바빠? 아니 괜찮아. 연락이 없길래. 아 연습한다 그랬지. 그래. 그럼 오늘 끝나고 괜찮아? 잠깐만 잠깐만. 네 금방 갈게요. 여보세요? 나 다시 전화할게. 아니 자. Rain is falling down. Rain is falling down. Rain is falling down, down, down, baby. 네가 내린다. Oh yeah. 스치는 사랑이었나. 혹시 날 봐줄까. 가슴 아픈 발악을 해. 내 친구들이 궁금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. 새빨간 거짓말 다 보이나 봐. 나도 잘 알아. 내 꼴이 어떤지. 네가 그리